수가 없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리워 울던 밤 보고 싶게 해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목소리 손끝에 남은 그 온기가 엄마하고 부르면 다시 바람 지나던 그 집에서 어서 오니라 그 먼 길을 전화도 안고 와 언제 갈라고 그 먼 길을 맘에도 없는 그 맘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하는 맘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지나는 그리움 꽃이 지면